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3일 이 나라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최희철 외무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란 깃발이 나붙기고 있는 비행장에는 이란군 육해공군 용예위병대가 정열해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와 일행을 에브라힘 라힘 푸르 이란 외무성 부상, 모함마두 소데그 아브돌라히 대통령실 의례 총국장, 세두 모후센 에마디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통령실 국회 외무성의 관계인사들과 강삼현 이란 이슬람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영남 동지는 이란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 보고를 받은 다음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